뜨듯 남북 사투리 황금투구 북소리 울리던 그날 그 큰 뜻의 하늘은 다시 맑았고 한나라의 성읍은 이렇게 서라 마가 비던 기계 죽는다고 내 나라를 모른다 하랴 마음속엔 또 하나 바다를 지켜 죽어서도 그 몸이 용이 되서라 하늘 땅에 무한 세월 가서도 무한 그 신음성 이미 사시고 한평생을 눈비도 기쁘다 했네 자나깨나 그 맘에 동일이 있어 온누리를 잠깨워 떨쳐가서라 창고를 피들며 적이 떨었고 큰 활주를 튕기며 승리가 왔네 이슬길을 달리다 밤이 다해도 한나라를 지켜라 이겨가리라 아들 딸이 살아갈 조국이길래 셋으로 갈린 나라 하나로 했네 가슴에 불을